만나서 안녕하며 해야지. 사랑하는 내 힘은 무엇하고 있을까. 그대 떠난 소원에 외로움이 쌓이고 낙엽지는 저원에 그리움이 쌓이. I've been loving you. Stop me.